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온다 한 많은 피난살이 서름도 많어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 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들 유리창에 그려보는 그 마음 안타까워라 고향에 가시거든 잊지를 말고 한두자 봄 소식을 전해주소서 몸부림치는 몸을 뿌리치고 떠나가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